nah, that's not how we do it. Lolly, lolly, lollipop, oh, nom, nigh, and lollipop. Lolly, lolly, lollipop, oh, lollipop, pop. Lolly, lolly, lollipop, boy, nom, nigh, and lollipop. Lolly, lolly, lollipop, oh, lollipop, pop. 막대 사창보다 더 자꾸만 내 맘은 터지듯 단 다이너마이트 난 가끔한 남자 T.O.P. 내 사랑 bling bling like LED. 그땐 딱 내 스타일이야. 반짝반짝 스타야 색다른 girl one hand yes. Let me show you if that's now okay. Now come on, 색다른 rainbow. 난 느낀 순간 넌 빠져버린 거 알아. You just can't control. 회사로 잡은 건 너와 나만이 아는 둘이 둘의 secret. Hey girl, let's get it pop. Lolly, lolly, lolly, pop. 달콤하게 다가와. Lolly, lolly, lolly, pop. 내게 속삭여줘. Come on. 내가 바라던 그게 너야 그냥 이대로 너와